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4장 같이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 먼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땋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행복론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행복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보다도 귀한 것이고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행복과 연관된 그러한 신앙의 사실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이 행복이 언약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과 언약의 내용은 어떤 관계냐 이런 것이죠. 예. 뭐 부부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죠. 행복과 언약의 내용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언약을 굳게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여기 후사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라는 그런 뜻이죠. 예, 후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유업을 이을 자, 즉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뭐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에서도 거듭해서 우리가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요. 또 이 언약은 행복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귀중한 축복이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적용의 문제를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이 언약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뭐라고요? 믿음의 의로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바로 뭐죠? 은혜로 주셨다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1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약과 관계하여서 행복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후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행복의 관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행복과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써 적용되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자인 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행복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말 뿌듯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아주 자주 질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동안도 믿음과 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며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후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되고 또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 약속은 폐기가 된다. 폐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오히려 율법에 매이면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을 성도들은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고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복은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겠는가?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율법에 속한 자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후사가 되게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은혜로 후사되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통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으로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에 속한 행복자인 것을 잘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를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